헤매고 몸이 들고 채쭉 들고 수수 땅잎 뚝재 쳐 머리를 찌끈덩이고 검은 암석어 삐를 뚝재 쳐 이랴 어디야 낄낄 소머라 가는 이랴 노랑대가리 더벅머리야 이놈 개 좀 섞어라 말 물어보 고기가 수뿍 많이 모였으니 예, 동기종 다래끼 다래끼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함부로 두엄주섬 얼른 냉큼 수위 빨리 잡아내야 매다래끼에 가득이 수북이 많이 눌러다 멋진 불 주렴하게 하고 양끈달끈 동연의 새등에 얹어줄게 지날 영로에 우리님 갖다 주고 정갈하되 마참대를 맞아 정파에 호박에 우추 생겨뜨려서 매움 삼삼 달콤하게 지져달라고 전하여 주여 전할지 말지